시에이, 시에이, 쿠키부터 레시피를 알려주지 않아 섭섭하니 나머지도 마저 설명해주지 않겠냐는 질문을 받았노라. 이런, 질문의 대부분이 요리 레시피에 대한 것이었다는 게 충격적이군. 충격이라니? 그럼 다른 질문을 받기를 내심 기대했다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큰맘 먹고 진지하게 내 얘기를... 자꾸 먹는 이야기로 끝냈지. 그렇네. 그랬느니라. 게다가 매우 맛있어 보이지 않았느냐? 실로 굉장한 솜씨를 가지고 있도다 시에. 많은 연구의 결과지. 이렇게 된 김에 다들 궁금해하는 그 디저트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들려주면 어떻겠느냐? 좋아. 그럼 일단 쿠키부터 이야기할까? 쿠키는 보통 사용하는 밀가루를 사용하면 안 되고 쿠키를 위한 밀가루가 따로 있으니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해. 보통의 밀가루는 점성이 강해져 쿠키의 바삭바삭한 식감을 살리기 어렵거든. 쿠키는 버터를 많이 넣을수록 바삭바삭해지는데 아쉽게도 모양이 퍼지기 때문에 모양 쿠키를 만들 때는 버터를 많이 넣으면 안 돼. 하지만 모양을 잘 만들겠다고 버터를 거의 넣지 않으면 아주 딱딱해서 먹을 수 없는 쿠키가 되니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은 스콘. 스콘은 비교적 빨리 만들 수 있는 음식이야. 건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것들을 섞어도 좋고 한 번에 섞어 굽기만 하면 되니까 실패율도 적은 편이라 쉽게 만들 수 있고 맛도 좋지. 스콘엔 버터가 많이 들어가서 열량 유지에도 좋은 음식이야. 휴대하기도 편하다 보니 이동 중에 식사 대용으로 자주 굽던 빵이었어. 스콘은 버니와의 마지막이 된 빵이기도 해서 더 이상 만들기가 좀 힘들어. 네가 만들기 괴롭다면 짐은 스콘을 맛보지 않아도 괜찮다. 고마워. 마지막은 설명을 안 해준 것 같은데 마들렌이야. 홍차에 잘 어울리는 쿠키지. 그러니까 루의 티타임을 가장 풍성하게 해줄 녀석이기도 해. 마들렌은 보통 녹인 버터와 밀가루, 레몬 향료 등을 섞어서 조개 껍데기 모양으로 굽는데 만드는 법은 간단해도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풍미를 잊을 수 없지. 짐도 정말 좋아하는 쿠키이니라. 홍차에 찍어 먹으면 다른 맛있는 것들이 전혀 부럽지 않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에 나왔던 디저트에 대한 노하우는 끝. 점심과 저녁 사이에 나른한 오후의 티타임은 지친 일상에 달콤한 활력을 주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달콤한 티타임을 가져보길 바라며, 그럼 나는 루의 티타임을 준비하기 위해 이만. 응? 어딜 보고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시에이?